네, 캐나다 구스 64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너스입니다. 지난 2주 동안은 제가 이사를 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부누님께서 혼자 진행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엔 부누님께서 좀 바쁘신 관계로 제가 혼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혼자 진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어색할 것 같은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지난 한 주는 학교도 개학을 하고 해서 그동안 이제 방학으로 들뜬 분위기에서 다시 다들 자신들의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적응기였던 것 같아요. 아이들은 새 학년이 돼서 새로운 선생님과 만나고, 물론 친구들은 이제 그대로 거의 학교가 작으니까 거의 같이 올라가긴 하지만 새로운 선생님과 새로운 반에서 그런 적응하는 분위기였고, 이제 어머니들은 드디어 이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다시 본인들의 시간을 찾아서 약간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마침 저는 새로운 집으로 마침 그때 딱 이사를 해가지고 정신없이 뭐 정리를 하고 이러느라고 저 역시도 바빴는데요. 뭐 그전에는 타운하우스에 살다가 이제는 이제 하우스로 이사를 왔는데 또 마침 그 코트라고 하죠. 여기는 이렇게 삥 동그랗게 집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뭐 이웃들과 인사도 하고 다들 이제 앞으로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점점 차차 다들 익숙해지고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주 뉴스 브리핑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온타리오주 썬더베이에서 열렸던 제28회 청소년, 세계 청소년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한국이 준우승을 차지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9년 만에 우승을 노리고 출전을 했었는데요. 결승에서 미국에 0대 8로 대패를 해서 결국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그 전까지 미국과 한국은 결승에서 5번 만났었는데 5번 모두 한국이 이겼었대요. 근데 이번에 지는 바람에 그100% 승률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미국은 통산 9번째 우승에 2012년 이후로 4회 연속 우승을 했고, 한국은, 한 5번인가? 우승을 한 그전에 5번인가? 우승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그 대회가 열렸던 곳은 썬더베이라는 곳인데, 썬더베이는 온타리오 주 안에 있는 도시예요. 그런데 이제 토론토, 약간 북쪽에 있어서 토론토에서 한 900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교민들도 계시긴 한것 같아요. 그 썬더베이 사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종종 듣긴 했었는데 그렇게 많이 계신 것 같진 않고 도시도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멀어서 교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토론토에서 원정 응원을 가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토론토 국제 영화제가 드디어 개막을 했습니다. 9월 7일부터 17일까지 한 열흘 정도 열리는데요. 한국 영화도 이번에도 몇편 상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상수 감독의 그 후, 그 다음에 김양희 감독의 시인의 사랑, 그 다음에 김민정 감독의 백피트라는 영화가 있다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건 홍상수 감독밖에 모르고 나머지 두 분의 영화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상영 스케줄은 TIFF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토론토 국제 영화제는 그 토론토에서도 꽤큰 이벤트예요. 가을 이맘때쯤 되면 항상 되게 그 도시 전체에서 되게 크게 행사를 하고 마침 또 이제 지금 9월이니까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고 그래서 그 ESL이나 뭐 한국에서 이제 유학생들이 많이 또 이렇게 오시는 그런 물갈이가 한번 되는 그런 시기라서 뭐 자원봉사도 되게 활발하게 하는 것 같고 그다음 한국 영화도 매년 꼬박꼬박 이렇게 몇편 정도 이렇게 상영을 해서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한국 영화를 보기에는. 그 미국의 3대 신용평가 기관인 에키펙스사가 지난 5월부터 7일 사이에 해킹을 당해서 1억 4,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털렸다고 하네요. 근데 이건 미국의 회사이긴 한데 그 1억 4,300만 명 중에 캐나다인의 정보가 1,200에서 1,400만 명 정도가 포함이 돼 있다고 해요. 어마어마하죠. 캐나다 인구가 한 3,600, 700 정도 되는데 거의 한 3분의 1 정도의 캐나다인 개인정보가 털린 셈이네요. 저는 캐나다인은 아닌데 저도 신용카드가 많이 신용카드랑 이런 게 많아서 살짝 걱정이 되긴 하는데 어떨지 잘 모르겠네요. 지난 5월 실시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캐나다에서는 15,000여 명의 교민들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했습니다. 가장 그 많은 교민이 참여했던 곳은 미국, 당연히 미국이고, 그 다음으로는 중국, 그 다음 일본, 그 다음에 캐나다는 네 번째였습니다. 생각보다 캐나다에 계시는 교민들의 참여가 많았던 것 같아서, 캐나다에 살고 있는 교민의 한 사람으로서 뿌듯합니다. 온타리오주가 내년 7월부터 오락용으로 판매하는 마리화나를 LCBO에서 독점으로 판매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온라인 판매도 같이 하기로 했다는데요. 이로 인해 기존 편의점이나 소매업체 점주분들이 혹시나 판매권을 얻어서 판매를 할수 있을까 했던 그런 희망은 사라졌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이렇게 그 온타리오 주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공기업 같은 그런 곳에서 딱 독점으로 파는 게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온타리오는 술도 LCBO에서 그동안 LCBO에서만 팔다가 그 이제 뭐 지금은 이제 여러 마트들에서도 살수 있지만 그렇게 산지는 얼마 안 됐는데 부디 마리화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유당 정부에서 작년에 발표한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 대학 등록금 혜택이 이번 9월 새학기부터 시행되었는데요. 대략 20만 명 가까운 학생이 혜택을 받은 걸로 나왔습니다. 20만 명은 거의 온타리오 대학생의 3분의 1 정도가 혜택을 받은 셈이라고 하는데요. 이중 일부는 완전 무료는 아니고 약간 그 오사업이라고 해서 거의 이자가 없는 그 학자금 대출이 여기 근데 그런 거랑 섞어서 이렇게 받는 건데, 그래도 졸업 후에 뭐, 몇만 불까지 안 가나, 한 3천, 4천 불 정도만 갚아야 되는 그런 제도라고 하니까, 뭐, 되게 굉장한 혜택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대학교 등록금, 뭐, 방학 동안에 열심히 아르바이트 하면, 돈 없어서 학교 못 다닌다는 얘기는, 이제는, 여기 캐나다, 그 온타리오 주에서는 해당이 안될것 같습니다. 캐나다 실업률이 올 들어 9개월 연속으로 일자리가 증가하는 바람에 9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고 하네요. 놀랍죠? 지금 전 세계가 그렇게 경기가 좋은 편이 아닌데. 근데 그 파트타임의 비율이 늘고 정규직의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어 가지고 이게 마냥 좋은 거라고 할수 있을지는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참고로 캐나다 경제는 지난 2분기 기준으로 1년 기준 4.5%의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런 4.5%는 되게 높은 수치의 성장률인데, 이렇게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하나요? 그러니까 경기가 실질적으로, 수치적으로는, 뭐 피부로 느끼는 건잘 모르겠는데, 수치적으로는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부디 이런 수치가 그 캐나다 이민 문호의 문을 좀더 활짝 여는 그런 계기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뉴스를 대략 정리해 봤고요. 뭐 특별한 별다른 소식은 없었지만 그래도 뭐 흥미있는 소식은 몇개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혼자니까 좀 어색하긴 하네요, 진짜로. 뭐, 예,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 같이, 본원님과 같이 한번 해보는 걸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